공화국 정부는 얼마 전 미국이 우리와 관련한 그 무슨 인권보고서와 특별제재 대상 명단 발표 노름을 벌려놓고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추태를 부린 것과 관련해서 10일 유엔 조직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임대표부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우리가 이미 외무성 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된다는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통보문에서 공화국 정부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를 사상 극악한 특대형 범죄 행위로 우리에 대한 손전폭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리의 즉시적인 제재 조치 초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이미 천명한 대로 그에 대응한 실제적인 행동 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나가게 되며 첫 단계로서 조미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해온 공식 접촉 통로인 뉴욕 조미 접촉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을 통지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지금부터 조미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공화국의 존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억류된 미국인 문제도 례외가 아니라는 것과 이로 인하여 조미 관계에서 초래될 불미스러운 사태 발전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